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김정숙 동무는 저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정. 항일의 격전장에 번개를 쳤다. 백두의 산과들의 우레를 쳤다. 정이여, 어머님의 정이여. 유격대 입대의 날, 붉은 기 앞에서 첫 총을 잡으실 때 천자루 만자루로 알고 싸우겠다고 심장에 다진 그 맹세가 제보진 정. 어머님은 그 총리에 온영을 싣고 한생을 싣고 희망도 미래도 다 실었나니 그 총이 아닌 그 무엇으로 눈물의 타양에서 부모 형제 다 잃은 가슴속 고난을 풀 수 있었으랴. 그 총이 아닌 그 무엇으로 빼앗긴 저국을 찾고 짓밟힌 교리를 구원할 수 있었으랴. 말하라 백두의 광야요, 잔악계나 수령님을 그리며 걸음걸음 사령부의 안전을 생각하며 어머님 달리신 산발들은 그 올마, 정구가 닳도록 불줄기를 날리신 결전의 온도, 제1선 전우들은 그 어디더냐. 비어린 격전장 간관 혁명의 길에 정은 결사옹이의 전우였고 저국 해방의 성스러운 한길에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영원한 동지였나니 사랑하는 정과 함께 걸음걸음 열정의 성광을 날리고 원수 섬멸의 불벼락을 친 어머니, 빨지산 김대장의 신비한 그 전법을 백두의 전장들의 펼치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 정은 저국, 정은 혁명의 운명이기에 백두의 산발을 진감하던 그 정성은 어머님의 심장의 메아리로 오늘도 우리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리거니, 아 어머님의 정, 오늘도 우리의 선군길 위에 우레치고 번개치는 어머님의 그 정성, 그 심장의 불을 천만 가슴들에 달아주며 어머님 정은 뜨겁다, 영원히 뜨거우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 것이 조선 혁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시고 위기 일발의 순간들마다 한 몸이 그대로 성세방패가 되시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신 항일인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 안덕현 대사치기, 무성현성의 잘로모, 그리고 홍기하,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연들이 항일의 전장들마다에 아로새겨져 있습니까?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저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천만 군민 모두를 수령 결사옹이의 전초선에 세워주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더 높이 받들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거니, 우리 천만 군민은 어머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수령 결사옹이를 제일 생명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한 길을 억세게 가고 갈 것입니다. 복된 강산의 새 봄이 꽃길 때 어머님의 청,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